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종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12일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일본이 전쟁에서 점령지와 식민지들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연행해서 성노예로 만든 역사상 최악의 조직적, 제도적 전쟁 범죄라고 폭로했습니다.